목이 메어서 말도 못하고 한참 멍하니 하늘만 보고 나 놀다가 잊으려고 제발 잊자고 난 혼자서 그만하자고 내게 또 말을 해 속이 상해서 속이 다타서 사랑 따위는 내겐 없을 거라 말을 해 그만 잊자 제발 그만 잊자 다짐을 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마치